다가오지 마, 내 맘에 들지 마. 네가 바라던 여잔 아니야, 나 졸라. 잘해주지 마, 나 예뻐하지 마. 다가올수록 흔들려, I want your love. I'm not your love, but what your love. 또다시 상처받기 두려워. 널 어떡해. 햇살 좋은 날이면 라떼 한 잔 건네면 아무 말 없이 웃어주는 너. 햇살이 좋아서 어디라도 함께 걷자. 만드는 이 가슴 그래도 예뻐해줘. 날 더 안아줘. 내게 날 맡겨볼게. 사랑해.